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어떤 의미에서 성전에 저주를 심판하는 그런 행동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 11장 27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11장 27절부터 12장 44절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과 어떤 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논쟁을 이제 예수님께서 벌이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과 그 논쟁하시는 주요 주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아마 느꼈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단어 있잖아요. 바로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저자는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권위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혹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권위와 하나님이 의도하신 권위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단어가 이제 네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권위란 권세란 이렇게 권위 혹은 권세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권위란 권세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권위, 권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위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영향력 혹은 돈, 뭐 이러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 나를 보고 굽신거리고 그리고 나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권위를 가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뜻, 그리고 내가 볼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을 권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분명한 예가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최순실 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그 권위란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모든 생물을,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착취하고 파괴하고 오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는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그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창조된 모든 존재를 그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스린다고 하실 때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그분이 그것이 그분의 다스림의 권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를 새답게 살게 하고 물고기를 물고기답게 살게 하고 동물을 동물답게 뭐 벌레를 벌레답게 살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권위이고 그 권위에 동참해서 인간이 또한 이렇게 행해야 될 그런 어떤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권위 권세를 주셨을 때 그 권위와 권세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그 존재답게 세워주기 위한 섬김의 권위 그런 권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주어진 부모의 권위도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대우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하며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키고 자기의 못다한 꿈을 이루게 하는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권위란 자기 자녀가 그 자녀만이 가진 어떤 그 존재 모습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된 사람다운 사람으로 돕는데 그 권위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자기 수종 부리듯이 만드는 거 자기 말이라면 무조건 다 듣게 하는 거 그런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권위가 아닌 것이죠. 교인들을 참다운 성도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권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주어진 모든 직분에게 주어진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든 장로든 기관장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위는 그 권위를 부리고 그리고 휘두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라고 주어진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은 유대 민족의 그 대표 기구인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기구를 구성하는 유대의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권위를 부리는 권위로 사람들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뭔가 본을 보여서 그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존경받고 높임받고 사람들 위에서 인정받는 그런 권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권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권위가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권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백성들의 어떤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종류의 권위였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제사를 이용해서 그 돈을 더 착취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막 시스템을 만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라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예수님, 자신들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동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제사를 드리고 있고 가장 명쾌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백성들을 잘 통치해왔다고 자부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몰면서 다 이렇게 패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우리 11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당신이 성전에서 이렇게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고 혹은 우리가 하는 그 거룩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과격할 행동을 할 권위가 어딨냐를 묻고 대적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 공격할 하게 될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반대로 그럼 너희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냥 스스로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을 던지시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우리 29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갑자기 이제 요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이 한 모든 행위들, 특별히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나 어떤 영예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한 그런 권위였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지금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악함과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31절부터 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그들이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들이 부끄러운 그런 어떤 행위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반대로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또 요한을 참으로 참된 선지자로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 때문에 또 그들의 권위가 위협을 받고 그 권위가 잃어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위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결국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인간적인 권위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어떤 제사를 어떤 그 귀한 거룩한 제도를 수단으로 삼아서 만들어낸 자신들의 권위고 인간들의 눈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는 그런 권위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힘써서 애써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그런 권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 권위가 전혀 없음을 폭로하고 계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잘못된 부모도 자신의 권위 있다는 것을 자녀들을 억압하고 폭력하고 협박해서 그렇게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권위가 어떤 권위로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 말씀은 권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는 말로 떠들어 대고 나는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권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고 나팔을 불지 않아도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얻어내는 그 인정받는 그런 권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서로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령한 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더러운 영을 명령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권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악한 영을 쫓아서 그 악한 영에 고통받는 자를 살리는 그런 권위였던 것이죠. 또한 2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주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권위를 발휘함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를 죄와 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권위였단 말이에요. 그분의 권위는 그들을 배반하고 도망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제자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그런 권위였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 그분의 권위뿐만 아니라 권위의 모습은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더 분명히 드러나시죠. 그는 모든 죄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인생들을 살리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런 참된 권위를 발휘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으로 참된 권위, 참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권세란 오늘 본문의 권이랑 같은 헬라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이 하늘의 권세를 다 내게 허락했다. 뭐 그 말씀은 이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지금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참된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는 어떤 의미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진정한 권위, 그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로 그리스도를 떠난 그 권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참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이고 그 권위에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의 제자이고 그것이 그분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가 어떤 권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섬기는 권위였다고요. 사람을 살리고 돕고 세우는 그런 권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그분이 돕고 회복하고 살리는 권위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전에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그분은 또한 심판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강도자님께서 수요일날 설교하신 대로 살리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며 또한 죽이실 수도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참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복종하고 따르고 존중해야 될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권위 자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너희는 이제 10부절 보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참된 권위를 가지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제자의 영광이고 축복이고 그 권위를 정말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부여하고 세상이 만들어낸 헛된 권위 앞에서 타협하고 그리고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을 위해 만든 그 세상의 권위를 거룩한 것으로 포장하고 그것을 더 높은 것으로 쌓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강요한다면 우리는 결국 다 참된 그리스도의 그 권위, 특히 마지막 때 심판자로서의 그의 권위 앞에서 분명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장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위, 그 섬기심의 그 권위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분이 심판하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또한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일부러 잘못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의 권한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내가 그 나의 대적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할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권위를 알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헛된 권위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세만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